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미룡의 달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생가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도의 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